아침은 밝아오고 산새들 노래 소리에 꽃들은 춤을 추네. 햇살에 빛나는 산이 스른 초록빛 잎새에 반짝이고 고요한 숲속 빈터에 아기 사슴 찾아오네. 속삭이고 귀여운 바람쥐 산토끼들 마음껏 뛰노는 곳. 라랄랄라 라랄랄라 라랄랄라랄랄라 라랄랄라 라랄랄라 라랄랄라랄라. 사랑이 넘치는 숲속 나라 행복이 넘치는 평화로운 숲속 나라 평화로운 숲속 나라.